시계처럼 매일 돌아가는 긴 긴 나의 하루 무얼 바라나 반짝 무지개처럼 잠시 찾아오는 한밤중에 그대 소리 울려 퍼지길 기다리네 두드리며